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처음 그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요. 저희는 현재 날짜 2016년 7월 2일 현재 시간 4시 12분 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 하는데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부터 하고 그런 다음 자기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잡스고요. 잡스인데요. 와~ 스티브 잡스는 아니고요. 잡다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좋아해서 근데 잡식남이랑 좀 달라요.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약간 그런 거기에서 네, 잡습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꿈이 선생님인 30대 중반녀 이고요. 중반 맞나요? 네 중반입니다. 네. 딱 중반입니다. 루루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아 저는 출판을 꿈꾸는 최작가라고 하고요. 아직은 작가 지망생이고 출판하면 많이 읽어줘요. 서울에서 왔고요. 시작하려고 하니까 되게 설레고 떨리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어라고 합니다. 제가 비어인 이유는 비어를 빨리 하면 벼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겸손한 작물입니다. 저도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벼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비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와, 약간 교양방송 느낌이었는데? 참 이러기야 이런 느낌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시작하고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왜 하게 되는지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부터 좀 나누고 어떻게 그 어떤지 그 시작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런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 얘기해 볼게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 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1년 전 정도부터 간단하게 기획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입학한 느낌. 그래서 유치원생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맨날 형들이 막 가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근데 입학하게 되니까 좋은데 그만큼 또 약간 두려움 느낌도 좀 있는 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다음 루루쌤 얘기해주세요. 네 뭐 저는 너무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좀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 어설프고 그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계속해서 이것은 유지해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고 계속 살아남고 잘해가서 서바이벌 장난 아니야. 살기 위해 쓰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레고 이제 시작이라니 1년 전에 기획할 때만 해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맞아. 정말 과연 우리가 스튜디오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즐거워 앉아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한 걸음 내딛었으니까 앞으로 천리 가겠죠? 갈 수 있다 하자. 네. 네. 네 저는 이거 하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요즘에 별로 재밌는 일들도 없고 그리고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짜증나고 힘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오면은 그나마 재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너무 짜증이 날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재미뿐만 아니라 뭐 이게 잘 되면 뭐 경제적으로도 어떤 식으로든지 하네요. 그런 기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팟캐스트 시작했잖아요. 각자. 네. 자, 뭘 원해서 뭐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이걸 통해서 사실 되게 작게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원하는 거나 아니면 뭐 그 이유 그런 걸 간단하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뭐 막 이걸 통해서 막 어떤 유명세 막 이런 거보다는 돈 벌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않아요? 벌어볼까? 아, 좀 벌어볼까? 벌어봐요. 네네. 사실 그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말도 안 돼요. 그냥 우선은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우선 재밌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즐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는 약간 도전하는 느낌? 내가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시도해보는 그 잡다한 것들 또 하나 늘리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네. 루쌤은요? 저는 직업적으로 제가 이루고 싶은 게 많긴 했었는데 좀 네. 번번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제 운명을 제가 좀 개척해 나가고자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제가 이루고 싶은 그 꿈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해서 결심을 하게 됐고 아마 혼자서 제가 계획을 했다면은 절대로 못했을 텐데 우리 멤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 해야죠 라고 이끌어 주셔서 진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수상 소감인가요? 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워드 받을 준비. 신인상부터 시작했습니다. 최 작가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를 꿈꾸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계속 방송하면서 어느 정도 명성도 얻고 싶고요. 아, 야망이. 야망이 남다르잖아. 이름이 그래서 최 작가야 나만. 작가잖아. 성까지 붙였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항상 힐링되고 재밌으니까 어느 정도 삶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도 이걸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미아님은요? 네. 미아. 저는 청취자를 좀 늘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역시 많이 들어주신다면 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돈도 벌고 싶어요. 팟캐스트로 사실 진정한 돈을 벌만한 그런 거는 없지만 저한테 그치만 바라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도 원하죠. 고개는 언제 숙여? 아직은 보내기 고개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네, 잘해야 네, 잘해야 고개를 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금빛이 돼야 이제 네. 그다음 고개인 거죠. 네. 황금빛. 그리고 또 말 잘하고 싶어서요. 이걸 하다 보면 제가 말을 잘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너무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소재도 잘 안 맞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서 하고 있죠. 지금 말 제일 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말을 잘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약간 지금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이따가 유지하고 오세요. 그럼 굉장히 좋죠. 네. 좋아요. 네, 그러면요.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 각자의 작은 야망들이 의외로 다들 야망꾼들이었네. 다들 잘만한다니까. 듣기 시작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시작했어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기에 이제 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경영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뭐랬더라? 스트롱 위크 뭐 그 있잖아요. 네, 기억이 어려운 말 쓰지 마. 어려워. 스트롱 어려웠나요? 어쨌든 저희 그 하기에 그 유리한 환경적인 요건들 외부 네. 요인들이 있고 반면에 또 어려운 외부 요인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각자 파악했으면 하고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간단하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수학 분석이요? 그치 그거 이거였어요. 그거 말했어요. 수학 분석? 수학 분석. 네. 경영학적인 네. 건데 네. 스트롱. 네. 생소합니다. 위크. 네. 오퍼튜니티. 그래. 그래서 나 경영학. 저희가 이렇게 저렴합니다. 네. 발음도 네. 이래요. 네. 어쨌든 그거 간단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갈까요? 비어님부터 돌아갈까요? 네.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기에 유리한 환경 아니면 또 외부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라고 아직은 어렵고요. 멀쩡한 신체와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유리한 환경 내적인 요인이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멀쩡한 맞아요. 집도 있고 사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그쵸.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큰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고 네. 그래서 멀쩡하다는 거. 네. 그게 일단은 우리의 내부적인 강점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환경. 네. 어려운 환경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어요? 환경 그런 건 다 핑계일 뿐이죠.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힘들죠. 네. 이상하다. 지금 물론 회사에서 힘들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그걸 생각하면 그 나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럴 때 폭감은 그러니까. 부셔지 네. 오늘 가장 늦게 네. 오신 비현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포크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포크는 신경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팟캐스트라기에 유리한 네, 전 불리한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리한 것만 있습니다. 네. 실용적으로. 네, 최 작가님 개인적인 네, 저 같은 경우는 유리한 조건은 이제 우리 함께 동행하는 좋은 지식인들. 아, 어떻게 보면 지식인인가요? 지식인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근데 이제 파트너. 파트너. 네. 왜냐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1년 동안 또 다른 모임을 하면서 굳건히 함께 버텨온 그렇죠 버텨온 나무 같은 사람들 나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유리한 조건인 것 같고요. 불리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제 제가 캠프를 3개월 정도 떠나잖아요. 3개월 동안 녹음을 못하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떻게 좀 도망 나올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빠져나와 볼게요. 네, 그게 불리한 조건이고 그거 외에는 그 딱히 불리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지 마요. 가야죠. 녹음해야죠. 아니 얼마나 빼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나 어디 간다고 얘기 안 했다고. 네, 추 작가님의 캠프 얘기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하겠습니다. 네. 루루쌤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혹시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녹음하러 갔다 온다 했더니 멋지다고 아주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남편분도 방송 쪽 네. 가끔 인터넷 방송 하고 있죠. 네. 아프리카에서 그림 방송하고 후배들 스터디하면서 방송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그 보고 왔어서 그런지 저 좀 욕심이 났었고 그래서 좀 저는 유리한 환경에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어려운 환경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없다. 저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좀 남 시선에 많이 좀 의식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저의 특기였었는데 지금은 모르면 진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이 가장 나의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잡스 리더님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유리한 환경으로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해왔던 함께 생각했고 같이 이야기했고 또 마음도 같이 통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기회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가 자체가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어려운 요인으로는 저도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저도 야근이 많아요. 저도 저 거의 한 두 달 동안 10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야근이 많아서 근데 야근이 많으면은 그게 핑계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핑계가 되게 되고 사실 원래 제가 예전에 초반에는 오히려 막 8시 9시 퇴근했거든요. 그땐 그때대로 되게 이게 너무 야근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10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8시 9시 퇴근해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할 것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핑계일 수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야근이 많고 또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개인적인 요인들 약간 이것도 한 방에 묶어서 갈게요. 네. 이게 나한테 네. 내가 이 팟캐스트 시작할 때 나한테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네. 잘한다. 내가 뭐 이게 좋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반면에 내가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부족한 것들을 내가 더 준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 어떤 걸 노력해야겠다. 약간 이런 발전적인 논의로 좀 가보면 어떨까? 개인적인 상황에서 네 그렇게 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 최 작가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열정, 남들에게 절대 열정. 지지 않는 열정과 자로 자로 자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입담. 그게 또 제가 인정. 웃긴 입담은 지지 않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쁜 목소리. 인정. 재밌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좀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라 좀 그런 이성적 판단이 무척 흐려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항상 먼저 나가니까 논리 정연한 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조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식의 한계가 밑바닥을 치는 나의 인생 일 어쩌면 좋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집에서 혹시라도 녹음하면서 발성이 나갈까봐 발성 연습하고 있고요. 와. 독서도 일단 어쨌든 읽어봐야겠다. 맞아. 뭐라도 알아야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에 한다는 걸 좀 경건하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와. 루쌤 얘기해 보실래요? 어? 네? 아니요. 아 경건하게까지 하신다니. 네 놀라워서 경자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형경님의 경자네요. 어 실명 얘기했어. 네. 그러니까 어쩌 소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루쌤은요 어떠세요? 아, 루루쌤 아, 루쌤이 루쌤. 되고 있네요. 아, 좋아요. 지나는 거 뭐 반갑습니다. 전 저도 뭐 마찬가지로 좀 이미지 메이킹 많이 하고 있었고 목소리에 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가식적인 목소리에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변님이 책 읽기 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제가 자진해서 녹음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그런 식으로 좀 예비 녹음하고 제 목소리도 들어보면서 뭐 이렇게 너무 말이 빠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나쁜 습관이나 이런 걸 좀 고쳐보려고 나름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읽거나 했을 때도 보통은 혼자만의 지식이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이해하는 걸로 끝날 때가 많았는데 이걸 이제 남한테 얘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습관을 가진 것 같아요. 좀 나중에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좀 용어도 외워야 되고 그렇죠. 그게 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떨립니다. 지금 너무 떨려요. 네, 저는요. 네. 잡스고요. 네, 저의 자질이 있다면은 네. 저는 약간 질문 같은 거 잘 던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게 전 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제 약간 저 설명하거나 약간 설득력을 가지거나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쪽에 좀 전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장점이 약간 잘 들어준다. 내가 말 못하니까. 내가 말 잘 못하니까 잘 들어주고. 네, 네 그런 점들이 저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좀 알려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네. 그리고 발성 연습. 발음 이게 우리가 어쨌든 말로써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간장공장 공장장 그거 되세요? 철수 책상 아, 몇 번 하게 됐어 지금. 아, 잘 안 됐네. 아무튼 그런 것들 다음에 하는 걸로. 네 다음에 확실하게 더 연습해서 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를 준비하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비어님 네. 저는 비어고요. 저의 자질이 있다면 저는 목소리예요. 네, 목소리 나쁘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 근데 오늘 좀 더 굴리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평소보다 여자한테 작업 들어가는 그런 전화 목소리 같아. 목소리 너무 좋아. 주량이야. 잠깐만 주량이 네. 얼마라고? 네, 지금 목소리를 좀 제가 많이 그냥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외의 자질은 딱히 없어요, 솔직히. 네, 그 외의 자질은 없고. 하지만 앞으로 잘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만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제가 이 팟캐스트를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바람이 있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솔직한 마음이고 뭐 꾸며낼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네.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네. 계속 하는 걸로.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그 마음만은 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어서 계속 가볼까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런 각자 개인적인 그런 장점 단점 얘기했는데 남들이 우리가 서로를 보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네. 우리 몇 번 했잖아요. 서로 오그라드는 이거. 네. 이거 몇 번 했는데 칭찬하기. 들어도 또 오그라드는데 칭찬하기. 네. 그리고 칭찬하기.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거 싶은 것들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럼 은호님이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으니까 은호님부터 할까요? 네. 아 맞네. 아 미연님. 까먹지 마요. 미연님. 아, 미연님. 네. 제 닉네임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름이었군요. 네. 미연님 먼저 우리 칭찬 해보고 이런 점들은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얘기해보면은 같이 있으면은 되게 비연님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같이 남자라서 그럴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마음이 통하는 느낌? 그런 말투나 이런 표정들도 그렇고 그런 게 좋은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같이 이렇게 융화가 막 잘 이렇게 편안하게 되면서도 자기 색깔이 있어. 확실히 맞아요.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 그래서 약간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 같은 거는 이제 안정감 있게 이제 우선은 같이 안정감 있는 반면에 어떤 사회적 현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 아니면 논쟁적인 안건들 좀 제시하면서 좀 분위기가 우리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일단 다정해요. 맞아요. 인정. 다정해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이렇게 잘 사귀시는 것 같고 지금은 싱글이니까 대시해 주시고요. 여자 모집. 네, 네. 제가요. 그리고 의외로 좀 비어가 돼서 나중에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이미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좀 네. 겸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했고 좀 그런 지식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가면서 얘기할 때 보면은 아 잘난 놈이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누나가 의사래요. 근데 아까 어머.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권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같으면 우리 누나가 뭐 누나인데 이러면서 약간 뻐기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냥 들은 얘기고 그런 몰랐어요, 식으로 그런 걸 조금 그거를 그러니까 의식해서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 자체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착하고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제일 좋은 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엉뚱한 질문들을 해줘서 독서 토론 우리가 그 다른 얘기에 대해서 할 때도 토론할 때도 다른 그런 얘기를 막 솔직하고 다른 방향으로 항상 질문을 해주고 해서 그게 우리 팀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감사합니다.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다른 우리 팀원들 다 침착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말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약간 평정심을 잘 잊지 않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의 색깔이 좀 뛰어나요. 색깔 있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 좋아요, 저 네.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이 있어서 뭐지 의견 충돌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얘기에 그렇게 쉽게 휩쓸리거나 흘러가진 않아요. 엄청나게 설득하면 흘러갈 수 있겠지만 잘 흘러가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여자분들 대시하세요. 이정재 이정재 네. 이정재 이거 안 들린다고 말 해도 되나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 잘 안 생겼어요. 네. 네, 이게 네. 아, 참 듣다 보니 참 오그라드는 게 있네요. 네. 뭐 그래도 공감 가는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렇게 말해도 되죠? 네, 말해도 되죠? 역시 어떤 분이 네? 공감 가나요? 네, 아 겸손하다는 거. 욕 먹을까봐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보내기 중인 거 같은데. 욕 먹. 예, 나중에 겸손하려면 좀 익어야지 겸손해집니다. 더 황금빛이 예. 되어야. 예. 근데 본인 칭찬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예. 네. 본인을 칭찬한다. 아, 저의 칭찬. 아, 제가 이문호란 점이 칭찬입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닉네임도 까먹었죠. 비열하는. 제가 비열하는 점이 칭찬이죠. 아. 네. 네. 제가 저란 점이. 우리가 네. 아직 닉네임이 어색해. 네. 그래서 이 비어가 제가 비열하는 점, 이게 자긍심이니까 이게 제 칭찬이어도 이해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딱히 막 어떤 근거를 들어서 저를 칭찬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무슨 자신감 이런 것도 예전에 옛날에 막 누나랑 얘기할 때도 막 누나가 막 자신감이 막 근자감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근자감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막 얘기를 했죠. 근자감이 얼마나 좋은 거냐.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이 근거가 없어야지 그냥 나 혼자 있어도 그냥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게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가 좀 더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무슨 근거 같은 거 없고 그냥 내가 나로서가 제일 네 그냥 제가 칭찬점이다. 저이기 때문에 그게 딱 그게 칭찬이에요 저한테는 네 본받을 점인데 네 아주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좋습니다 이게 우린 재밌는데 남들은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아, 빵에 차 편안하게 OT니까 맞아요 OT니까 네. 네. 어쨌든 좀 빠르게 네 갈게요 이번엔 루루 쌤 얘기를 해볼까요 칭찬을 해볼까요? 네. 네, 들어도 어글거리는 루루쌤 칭찬할 게 너무 많죠 다른 사람한테 루루쌤 맞장구를 잘 쳐줘요 네. 그리고 에너지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루루쌤은 뭘 해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카톡 방에서도 말 진짜 많이 하시고 아저 그게 약간 까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너무 장점 아닌가요? 저는 우리는 안 하냐? 저는 되게 부러워요. 예 네. 그런 게 다 열정이고 에너지고 또 다른 사람이랑 통하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뭐 무슨 말을 막 많이 할 게 있겠어요? 소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카톡방에서 있다 보면은 에, 카톡 그 개수가 200개, 300개 쌓이고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정혜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루루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팟캐스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네,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점 네, 그리고 말봐도 좋아요, 루루님. 맞아요. 네, 그 점이 가장 큰 루루님의 칭찬점이에요. 네. 네. 최 작가님. 그럼 저도 루쌤을 한번 칭찬을 해볼게요. 일단은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모임 직전 다른 모임에서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 집 주소 다 따간 거 기억하시죠? 안 나오면 데리러 온대요. 데리러 몇 번 갔다 제가 오시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 엄청난 리더십 있으시고요. 또 이제 말로만 한다고 믿지 못하겠지만 이목구비 뚜렷하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하면서 팟캐스트가 흔들리거나 이럴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나침반 딱 돼가지고 안 돼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 돼. 이러실 것 같고요. 다른 팀원도 그런 리더십에 이끌려서 아마 우리가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루쌤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인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저도 얘기해 볼게요. 네. 저도 비슷한데 그 열정과 추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끌려가죠. 근데 그런 반면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잘 챙겨요. 맞아요. 네. 한 명 한 명 전화해 주고 막 끌어다가 다리 그때 저기 최 작가님 다리 다쳤을 때 막 다 네, 들어다 실어다 날아주고 네. 막 들어다 실어 힘센 사람 됐어 그래서 다 해주시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화력이 안 생길 수가 없고 그쵸. 그래서 팀워크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걸 할 팟캐스트라거나 아니면 다른 계속 그럼 우리가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모임 할 때 그럼 맏언니 로서 또 정신적 지주로서 그런 열정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섭외력이 진짜 좋아요. 네. 진짜 맞아요. 섭외력이 좋아서 다른 그때 우리 다른 작가님들 만나러 가거나 이럴 때도 항상 먼저 연락해서 섭외해 주시고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따라가서 얻어먹고 받아먹고 주워먹고 이런 것들 많이 그쵸. 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오래 하셔서 소통 능력들이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제일 젊으시네 맏언니인데 제일 젊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동의합니다 네. 네. 네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칭찬 퍼레이드 아, 뭐 리더십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혼자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또 수상생만 하는데 뭔가 신인상 갑니다. 아, 아무튼 저도 다 같이 함께 해주는 진짜 벗이 생겨서 저는 가장 행복하고 제 친구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음 통하는 친구들이 생겨서 정말 기쁘고요. 다음 빨리 넘어가죠. 이제 본인을 칭찬하시는 시간.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뭐 그냥 노력파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좀 느리기는 하지만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도 끝까지 해내고 꼭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 그냥 그게 가장 나의 장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뭐 이끈다든지 뭐 끝까지 간다든지 이런 것도 원래 없었던 건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저의 노력으로 했던 결과물들이거든요. 네, 그걸 또 알아봐 주시니 제가 잘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를 칭찬해 보세요. 네. 자, 잡으셨네요. 잡으셨네요. 아, 칭찬 너무 많아가지고 루쌤부터 일단은 외모가 아주 출중하시고 이게 완전 비주얼 팟캐스트 방송이야. 이거 네. 공개 방송 해야 돼. 항상 스스로도 인정하십니다. 네. 맞아, 자기 힘내. 잘났다고. 정말 잘난 놈이고요. 매너가 굉장히 좋으시고. 아, 그 변임도 마찬가지로. 잡수님 뭐 다 남자 두 분이 아주 그냥 매너가 좋아서 딸이 있다면은 아니면 내가 내가 싱글이라면 작업 들어가고 싶은 아주 그런 멋진 남자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뭐 웃는 모습도 예쁘고 건치이고 또 직업이 연구원이라서 왠지 스마트해 보이고요. 그리고 되게 신중한 것 같아요. 네, 신중한 것 같은데 아이폰 떨어뜨렸고요. 건치는 너무 웃기다. 웃을 때 딱 보이니까. 그러네, 건치다. 그리고 되게 좀 양파같이 좀 반전의 매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보면은 좀 샌님 같은 그런 차분한 느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철인 3종 경기하러 막 통영인가 내려가 있고 적당한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되게 겸손해 보이는 그런 좀 그런 모습인데 갑자기 자기는 원래 잘났다고 하질 않나. 얼굴에 그런, 대해서 반전 매력이 있어서 아주 좋고요. 아, 신중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만 더 보태면은 좀 생각이 많고 본인 스스로 좀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밖으로 먼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지르고 본 스타일인데 아, 제가 잘 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본받고 싶은 전 제 단점이라 생각해요. 이게. 네. 어쨌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건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칭찬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고개를 너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헌칠하게 잘생기시긴 했어요. 참. 아 이거 큰일 나겠다. 나중에 우리 얼굴 공개되면 진짜. 다들 조심해요. 비주얼 방송. 헌칠해야 되겠다. 잡수님은 항상 인정하시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인정.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차분한 진행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딱 흥분이 이렇게 막 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순간순간에 딱 진행 능력이 있어서 마치 우리 캐스트의 유땡땡 같은 엄청난 진행 능력.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그전 모임에서도 저희 리더님이셔서 계속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그때 가위바위보에서 리더가 됐나요? 아니 저희 그 테스트 했잖아요. 아 그걸로. 네, 그 테스트 이름 순으로 해가지고. 했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성향 테스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리더십이 많으신 분이 사회를 보게 되면은 또 그쪽에 치중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리더십은 없고요. 이거 장점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크게 리더십 없는데 좀 뭐랄까 그렇기 때문에 더 진행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물 흘러가듯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새님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금 새님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 말은 또 감초처럼 재밌게 잘해. 놀라운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전 정말 매력. 네 반전 매력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잡수님을 왜 별명을 잡수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잡수님의 장점 각종 업무를 챙겨 할 것 같아요. 각종 뭔가 야근도 많으신데 거기에 더해서 뭐 여기 스튜디오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점들 싹 리스트로 준비를 하신다든지 그런 각종 일들을 모조리다 유시킬라고 유시킬라고 맡아서 할 것 같아요. 더 잘해주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예,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을 또 꾸준히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아까도 나왔지만 철인 산중 경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종 강연 들으시면은 또 빠지지 않고 녹음을 해서 예, 올려주시고 불법으로 네, 그런 것들도 팀의 은근 기여가 이제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이 뭔가 뒤에서 사람들이 챙기는 게 네, 그 매너라고는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 정말 좋아요. 네, 저번에도 예전에 뭐 어디 같이 뭐 맥주 먹으러 갔네요. 차 마시러 서촌 갔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그 카페를 막 한 50m 앞에 가셔서 우리가 갈 카페를 다 찾아 놓으시더라고요. 같이 가서 네, 저랑 같이 갔죠. 네, 저랑 같이 갔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딱 너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나는 여기서 이 자리를 세팅하겠다. 아~ 네, 그래서 너가 내려갔다 올라와라. 네, 네, 네. 위에 있겠다. 이건 거의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니까 이제 모든 의자가 세팅이 돼 있던. 네. 이거는 아, 이거는 그 회사에서 배운 것 같아요. 회사에서 다 종업원이 해줬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네. 챙기는 거. 네, 건치 미남이고요. 네. 어, 너무 웃겨. 아 이거 클라에서 나중에 근데 누가 들으면은 막 이거 사전들 이 사람이었어? 그래서 방송하면 이빨만 쳐다보고 아, 상관없어요. 너무 부끄럽네요. 계속 좀 우리가 인정하세요. 지금 현재 1회 0회라서 0회, 그런 네, 거죠? 0회는 네. 개인 소장하고 우리가, 싶습니다. 네. 아예 올릴 거예요. 아, 나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50회나 100회 때는 한번 까는 방송 한번 하죠. 재밌겠다. 네, 우리를 까는 방송인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사실은 그랬다. 이런 네, 아름답게 시작하는 다음 우리 최 작가님을 칭찬해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아, 말 너무 잘해요. 진짜 말 너무 잘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고 너무 그 스토리에 빠져들어.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장점이고요. 그리고 하는 거 보면은 한 가지 있어서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전에 뭐 자전거를 타고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계속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한다는 그런 느낌이 참 진짜 너무 대단하고 이게 뭐랄까 부럽고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예전에 인터넷 방송 경험이 있었다고. 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도움들, 그래서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완 채프로 방송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을 이렇게 해라. 연예인 얘기는 이렇게 해라. 막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직접적인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그냥 이야기나 그런 책이라든지 동화 이런 이야기들 너무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참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최 작가님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최 작가님도 그리고 생활력이 강할 것 같아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와 각종 일들을 해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살아남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디 그냥 뭐 다른 나라 같은데 그런 데다 만약에 어디 딱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막 살아남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뭐 팟캐스트에 뚝 떨어져서 여기서 방송을 해도 그냥 뭐 어떻게든 끝까지 해낼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생활력 너무 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냥 만약에 말이 없어서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우리가 만약에 네 명 다 뭐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현경님 그냥 현경님한테 그냥 눈빛만 딱 주면 그러면은 네, 그냥 충분히 재밌을 네, 수 있는 그거 뭐 한 20분 정도 계속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그런 충분히 일을 넘기는 고단수 진짜 이렇게 넘겨받았어. 20분 동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끊임없는 소재의 분출 네, 그런 네.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진짜 분위기 메이커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저번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최 작가가 등장하면은 갑자기 웃음꽃이 피면서 뭔가 환해지는 그런 밝음. 아, 오셨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 압도하는 그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되게 날렵해요. 맞아요. 엄청 빠릿빠릿해요. 맞아. 저도 제가 좀 느린 편이긴 해서 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런 걸 많이 흉내를 내는데 몸에서 우러나오진 않는데 보면은 원래 그 빠릿빠릿함이 보여서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고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되게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맞아. 그리고 좀 이거는 장점 앤 단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착해요. 굉장히 착해. 착해서 상대방도 편하게 해주고 챙겨주고 뭐 잘 웃어주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은데 한 번은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딴 갖다가 버려라 나쁘게 말한 적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게 최대 장점이 아닐까. 근데 착한 게 좀 단점이 되는 이 사이가 좀 슬프긴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아주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꿀 피부예요. 아닙니다. 타고난 것 같아요. 아 콧소리도 아주 매력적이죠. 애교 철철.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어떡해. 방송은 목소리로만 하는 걸로. 우리 아, 비주얼은 끝까지 네. 숨기는 걸로. 참. 최 작가님 얘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빠릿빠릿한 거는 성격이 급해서 그렇고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요즘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칭찬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보시죠. 네. 일단은 사람을 잘 따라요. 정이 많고요. 아, 정 많아. 그러니까 네, 물건을 해치지 않으니까 데려가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존재 자체로가 이 팟캐스트가 잘 이끌어가는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해봅니다. 발을 살짝 딱 올리고 존재 전체가 좀 완벽하니까 아, 그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희 나중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들 저희 근데 네. 저희가 나갈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안쪽 남았거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네. 그 좀 마지막 질문 두 개 우리 네. 서로에게 우리 같이 서로에게 좀 제안하고 싶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또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 에너지들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런 아이디가 있다면 그 1분씩 정도 1분 안쪽으로 간단하게들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해보실래요? 잡스님부터. 아,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면은 우리가 네. 서로 지금처럼 되게 많이 들어주고 또 항상 되게 웃었으면 좋겠고 되게 방송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게 우리 참 너무 재밌어서 모인 거잖아요. 서로 그쵸? 보고 맞아요.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게 먼저 우리한테 됐으면 좋겠고요. 마이크 딱 꺼지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방송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재밌게 했고 웃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딱 뭔가 조금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그 비언님이 먼 데서 오시는데 우리가 좀 교통비를 좀 지원해 주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유 전 적극 찬성이에요. 네, 아유 그럼요. 아유 그 교통비 뭐 주는 돈 제가 안 받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된다고요. 그냥 오세요. 그런 게 조금 작은 부담들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 그러니까 그런 네.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고요. 잠깐 휴지통에 넣을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아니, 절대로 좋은 아이디어예요. 구체적인 건 기획에 있대요. 이런 식으로. 네, 저는 가장 바라는 거는 솔직해지기. 아. 그냥 싫거나 좋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뭔가를 하면은 근데 우리가 또 1년 넘게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생활? 같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걸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또 마음에 안 들거나 또 그런 게 있다면은 또 고민거리가 있다면은 절대로 숨기지 말고 꽁하지 말고 끝까지 솔직해지기 그건 제 바라는 한 가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뭔가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한 가지가 임팩트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 아주 한 가지로. 네, 그럼 비현님. 네, 저는 저는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편하게. 왜냐면 좀 다른 사람보다 제 입장에서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걸 잘할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편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더 잘할 것 같고 근데 그리고 에너지가 좀 많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회사에다 너무 많이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편하게 해야지. 제가 힘들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저부터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저를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편하게 네. 해야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게 몇 회까지 갈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획회 하면서 어디까지는 목표를 두자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럼 거기까지 이제 목표를 정했더라면은 끝까지는 계속 열심히 해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방송을 하는 날짜를 딱 잡고 그런 걸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컨셉이 좀 확실하게 잡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컨셉이 모호하긴 한데 확실하게 컨셉을 잡고 거기서 진화되는 형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저희가 큰 트러블 없이 되게 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루쌤 말씀처럼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얘기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마무리 멘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잡스님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저희 네. 영회차였고요. 네. 저희가 녹음을 했고 혹시나 말도 안 되지만 듣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요. 우리가 그 이해되도록 방송을 꾸려나가도록 우리도 같이 노력해보고 또 그런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제목이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